예,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어떤 걸 하시면서 사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제 하고 싶은 걸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철이 들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어른이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고 싶은 일과 이 해야 되는 일이 나이가 들면서 너무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인생이 참 힘들죠.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아, 저걸 해야 되니까, 아,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이 뭔가, 아, 참 어려운 걸음. 인생은 참 힘든 거구나, 고난한 거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 뭐 위에 어르신들은 대부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뭐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됐는데도 내가 뭘 하고 싶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 하고 싶은 것과 뭔지를 몰라서 할 수 있는데도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또 자기가 잘하고 싶을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좀 잘 찾아서 인생을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인생은 막 그래 짐이야 막 고난한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이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을 것인데 우리 인생은 참 짐스럽다 참 고통스럽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좀 자유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이 신앙의 길들이 뭔가 무겁고 짐 같고 숙제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 우리 오늘 말씀을 하는 게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를 생각하면 어때요? 기도 생각하면 아유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더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숙제를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뭐 기도는 뭐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고 그죠? 예. 이 뭔가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늘 부담이 있습니다. 이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하라고 하는 이런 것인데 이게 그렇게 짐스러운 것일까? 이렇게 숙제하는 것 같은 것일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들은 말이 많죠, 그죠? 제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하면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늘 부족하다는 느낀다. 그 얘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도를 하지만 늘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숙제를 덜 한 것 같은 느낌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루에 뭐 최소한 3시간씩은 자기는 한다. 어떤 8시간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기가 죽습니다. 아, 이걸 그만큼씩 기도해야 되는 건가? 과연 기도가 그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숙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무거움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일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늘 숙제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뭔가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신앙의 걸음들을 걷는다는 것이죠. 기도도 그런 것이죠, 그죠? 예. 자, 기도가 왜 그러냐. 기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바르지 못한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늘 부족한 거예요, 그죠? 예. 늘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숙제를 못한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자, 바르지 못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당시 유대인들은 세 번씩 기도를 했어요. 세 번. 뭐 다섯 번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당에서도 기도하고, 뭐 길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하고 무릎 꿇기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뭐 기도를 뭐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서 하는 거는 상관이 안, 어떤 형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그럼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합니까? 나 기도해. 예, 나 기도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지. 근데 이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 기도는 사실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예.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예.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 내가 좀 나아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참 이렇게 부족한 존재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전제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 이게 기도인데. 아, 그걸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만약에 기도 생활을 한다.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의도가 이미 틀린 것이죠. 그렇죠? 이미 이게 틀린 것입니다. 예. 기도의 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아,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잘못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는 멈춰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중적 이벤트로서의 기도회입니다. 예. 무슨 뭐 구국 기도회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뭔가 도대체? 무슨 기도가 우리 이만큼 모였다. 이렇게 우리가 힘이 있다. 뭔가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기도회를 이용하고 있진 않은가. 예. 한국에 산 때 또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했습니다. 여러분 좀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훈련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야단을 떨고 막 온 교회가 막 그냥 이벤트를 하는 것이죠. 그죠? 이벤트를. 그죠? 그래서 뭐 나온 사람 뭐 도장을 찍고 상을 주고, 예. 이제 그런 기도는 멈추어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예.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한테 뭔가가 드러내게 하는 그런 기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근본이 잘못된 것이죠. 예. 자,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뭐냐면, 기도를 주문으로 오해하는 기도입니다. 자, 6장 7절을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바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바톨로게오. 예. 여러분,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야만인, 뭐 이방인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그죠? 왜 바바리안이라고 그러냐면, 이방 이 야만인들은 그냥 말할 때 바바바바바 이런다고 해서 바바리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예. 바바바바바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언 부언이에요. 중언 부언. 예. 예.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밝은 정신으로, 그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예. 이 주문이 뭡니까? 아, 주문은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 반복하는 것은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암시를 자꾸 하게 됩니다. 예, 똑같은 걸 계속 하다 보면, 그죠? 예, 그리고 자기 착각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황홀경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사이비들이 보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남녀 호랑개 이런 거 아시죠? 거기 가면 다른 거 안 합니다. 남녀 호랑개 막 그 몇 시간씩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 막 쓰러져가지고 입신했다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이렇게 돼 갑니다. 이건 자기 도치, 자기 암시, 예, 뭐 이런 것이지,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다가 혀꼬부라져가지고 막 그 이상한 소리 내면 방언받았다. 그러다 쓰러지기도 하고, 그죠? 예. 뭐, 주여를 뭐, 백보 막창하다가, 주여,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상해져가지고 막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게 기도다.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문이라는 것은, 신을 내가 어떤 주문을 외우면 신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수리수리 마수리.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가 아닌, 내 조정할 수 있는 도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어떤 친구 얘기 들었는데, 서울에 어떤 큰 교회 연말이 되면 자녀들은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고대 이러다가 또 연대 뭐 서울대 이러다가 한 시간씩 하고 간다 그럽니다. 그럼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주문 같은 기도를 이제는 멈춰서야 됩니다. 예. 자, 같은 맥락에서 잘못된 기선은 기도는 치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예.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많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죠? 내가 어떤 치성을 드리는 것 같은 거죠.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너희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 우리가 우리 마음, 예. 그냥 그걸 아뢰면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샤머니즘 종교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바치죠. 그죠?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면 그 신이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 이 기브 앤 테이크적인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샤머니즘.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것이지. 한국교회도 그런 거 있었죠. 그죠? 천일 기도, 뭐, 백일 기도.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과연 좋은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뭔가 이렇게 움직여갖고, 야, 그런 기도를 하자. 과연 좋은가?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움직인 것 같은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 대표적인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째는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지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 아모리 족속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아모리 족속들을 멸망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때가 돼서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해를 멈춰주십시오. 해가 멈췄어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멈추어서게 한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왜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예.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한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시간이 어떤 생각 멈춰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기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다.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그렇죠? 자, 다른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이제 당신은 죽게 됐으니까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힘이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15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가 기도를 통해서 연장되었던 1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병을 하러 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 국고를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부자야. 역대하 32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39장 5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 15년 동안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히스기야는 참으로 모욕적인 순간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15년 삶을 연장했는데. 자, 그리고 그가 15년 연장했던 삶 가운데 태어났던 자녀가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왕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21장에 보니까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겼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서 15년 삶을 연장받았는데 그 기도응답으로 받은 15년 동안 어떤 면에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의 진노로 인해서 그 결과 그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예.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울은 자기의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걸 위해서 세 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기도응답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내가 기도한 대로 됐으면 어떻게 하지? 예,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의 기도대로 저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많이 외우고 뭔가 내가 치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쟁취하겠다. 잘못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를 좀 적게 했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더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채워드려야지 이게 될 건데 내가 뭔가 뭐 예배를 조금 잘못 드렸나? 뭐 이런 이상한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짐이죠, 늘. 뭘 내가 안 해서 그렇구나. 못해서 그렇구나. 본질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다른 기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처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신자는 아닙니다. 그죠?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내 신자인가? 내 하나님 믿는가? 예. 돌아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예. 에르크립의 파파기도라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최우선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생명을 가꾸는 것이다.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심어놓으신 그 생명, 예.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객관적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 하나님 말씀은 주관적 기도를 통해서 내 것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맨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왜 나는 신앙에 안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내 확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내는 거구나.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입니다. 듣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봤자 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 밑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맨날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자, 6장 6절을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라. 예. 여러분, 골방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장소적 골방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5절, 뭐 그다음에 뭐 7절 이런 데서는 다 너희 이래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6절에서는 너는 이래서 개인적인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골방, 너와 나만이 만나는 그런 장소적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 예, 너와 나만이 만나는 공간. 예, 여러분 그것이 뭐 꼭 보이지 않는 뭐 그렇죠. 어쩌면서는 뭐 사람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정말 너와 내가 만나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 너와 나만이 만나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신경이 쓰이죠. 그렇죠?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외식하지 않도록. 예, 바른 기도를 하도록. 그렇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사람 앞에 뭔가 드러난다는 것은 사람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안 된다. 예, 골방, 너와 내가 만나는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새벽 기도가 이런 골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뭐, 물론 뭐, 새벽 기도 오신 몇 분이 계시긴 하지만, 예, 정말 이 새벽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런 은밀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참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그죠? 예,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이렇게 막 새벽기도 나오세요 뭐 이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 하나님을 은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막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새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새벽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이 골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만 만나는 그 시간. 자, 이 골방은 또한 내적 골방을 의미합니다. 내적 골방.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은밀하다 하는 것은 숨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숨어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하게 만나신, 은밀하다. 그거는 아무도 드러나지 못한,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 속에 있는 나. 예. 그걸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때는 내 자신도 모르는 그런 내면의 내가 있죠. 그죠?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 그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거룩한 척을 합니다. 내면 속에 있는 그 더러움과 욕망과 욕심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교묘하게 숨기고, 그죠? 미움과 어떤 면에서는 질투와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가증과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런 거 말고, 예, 네 자신 속에 숨어 있는 네가 아주 깊숙이 숨겨놓은 그 내면에 있는 너와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적 골방 속에서 어떤 내적인 고요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골방을 가야 되느냐? 예, 조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잔잔해져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 주보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예, 물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을 처음에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물이 막 출렁거리잖아요. 얼굴을 보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지지요. 그때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도. 막 번잡스럽잖아요. 막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을 삽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너무 분주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다 보니까, 진짜 지금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누구지 도대체? 예. 고요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조용히, 저,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 내면을, 예, 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 그게 골방입니다, 여러분, 골방. 아무도 나를 지금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공간. 그 속은 속에서 우리가 이 내면의 고요를 추구하면서, 그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말 나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진짜 이건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몰라도, 그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골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면의 고요를, 그래서 내를 나 자신을 보게 해서인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 내면의 고요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심에 이제 지쳐져 있는 이 엘리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세미한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소리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입을 만드셨고, 그죠?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 왜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하고, 그죠? 너무 엉뚱한 소리에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그것만 들려져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들리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무슨 뭐 그냥 사단의 소리인지 안 들리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때 만지 언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예.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분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정말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숙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뭔가 늘 부족하고 늘 더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치성을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천일 기도를 하든지 40일 금식을 하든지 뭔가 철야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특별한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저 우리 자신들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저 주 앞에 집중하게 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그것이 기도가 숙제가 아니고 짐이 아닌 것이지. 예. 기도가 기대가 되는 것이지. 기도가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죠? 기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냥 뭐 짐스럽고 고통스럽고 뭔가 짐을 하나 더 지고 가는 그런 신앙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골방으로 부르십니다. 예, 은밀하게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골방으로 가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